불효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용직 선생님 서거 92세 즈음하여 5일 평양시 강동군 봉화리에 모신 선생님의 동상과 만경대에 있는 선생님의 묘에 화환이 진정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선생님의 동상과 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환 진정들에는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우당위원장, 당, 내각,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김용직 선생님의 동상과 묘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됐습니다. 이어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혁명학원, 교육기관,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기업소, 농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됐습니다. 이날 평안북도 삭주군 자강도 중강군에 모신 김용직 선생님의 동상에도 화환들과 꽃다발들이 진정됐습니다.